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세요. 각자 한 사람이 제자리에서 10번을 한번 뛰는 거예요. 이렇게 막 10번을 뛰어요. 10번을 뛰는데 그 사람 몸에서 두 가지 종류의 물건들이 떨어져요.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들이 그 사람 몸에서 떨어져요. 두 번째 물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순종한 것들의 모습들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 오늘 이 마술을 하는 자들이 다 이 사도바울,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능력을 보고 그 마술 행하던 자들이 그 마술을 행하게끔 했던 원인이 되었던 마술 책들을 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모든 마술쟁이들이라 했을 때 에베소 안에 있는 모든 마술자들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능력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나서 회개한 마술쟁이들이 나와가지고 책을 모았는데 책이 은 5만이나 되는 수량의 책들을 모아서 이제 불태우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막 제자리에서 10번을 뛰는 거예요. 뛰는데 두 가지 물건이 제 몸으로부터 떨어져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물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물건. 이제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워드를 치다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몸을 딱 띄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평생 사랑했던 삶의 그 물건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삶의 모습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뛰실 때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물건들이 떨어지는가? 또 한쪽에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또 한쪽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각자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상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아마 다른 생각 못 하시고 상상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많이 떨어지십니까? 선한 모양의 물건들이 많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더럽고 까만 물건의 내용들이 떨어집니까? 어떠세요? 한번 그좀 유치하지만 거수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사랑이 많이 정지하진 않습니다. 우리 천은 공동체는 정지하진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까맣고 더럽고 불순종하고 사랑이 아닌 그런 물건들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물건들이 나는 좀더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모르죠. 떨어질 것 같다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는 손안 놓는 분들이 정상이시고요. 손 드신 분들이 세분 계셨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이적인데, 근데 이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11절부터 20절까지는 누가 일을 계획했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갔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요 놀라운 기적, 12절의 기적이 11절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마술쟁이라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었지만 그 삶을 움직였던 내용들이 에베소 광장에 다 모아져서 불태워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예수 믿기 전의 순간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도말하시고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의 소리를 영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행위를 만들어낸 근본이 과연 나는 무엇이었는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선했는지 그 분량을 한번 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 마술쟁이들처럼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광장 가운데 한번 끌어내 보세요. 얼만큼 되는지. 저는 요새 그 최대의 관심이 뭐냐면 이름교회를 하게 되면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한선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때 무슨 모임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때 한번 사람이 없으니까 심심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최대의 관심이 뭐냐면 이름교회에서 막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사람을 막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전혀 한선 목사님과 또 천원교회 방향이랑 다릅니다. 이거 지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런 마음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신대원을 졸업할 때 논문을 하나 썼어요.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목회자의 리더십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해서 60에서 70페이지 소논문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뭐 제대로는 못 썼지만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수십 권의 책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있는 수만 명의 교회, 한국에 있는 수만 명의 교회, 그 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리더십을 갖기에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냈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의 리더십이 교회 영향에 그 교회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제 논문은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반대되기 때문에 제가 제 논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름교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고민이 그거예요. 이름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더 이렇게 부흥이 되는 외적 부흥이나 내적 부흥도 동역의 부흥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흥의 수단과 조건들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논문에서 말했듯이 어느 정도 유형이 있고 어느 정도 방법이 있고 어느 정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더 커지고 부흥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관심은 그겁니다. 가장 청량리 스타일의 부흥교회, 이름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계속 몇 달을 묵상을 해봤어요. 몇 달이어봤자 이제 세 달 정도 되는데요. 천흥교회 말고 이름교회가 분립된 이름교회가 청량리 스타일의 부흥되는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 답을 하나 찾아냈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청량리 지역에서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장 확실할까요? 이게 질문이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질문이 틀렸다고 해서 제가 막 쏘아보거나 째려보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름교회가 이 청량리 지역에서 막 외적으로도 막 좀 커지고 빨리 전도도 되고 막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당회원들은 그 발언을 금지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요. 또 목사님 저렇게 좀 목사님 말씀하시니까는 금식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국한된 거는 청량리 지역이에요. 청량리 지역.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량리 지역 참 특색이, 청량리 지역 어떤 지역일까? 청량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미친 사람이 많은 동네래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면목동에도 있어봤고 청량리에도 있어봤고 있고 제가 태어난 곳이 창신동이에요. 세 동네 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가난해요. 가난하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그렇게 화목하지 못한 동네예요. 평균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가난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병들었다는 얘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청량리 이 지역에 국한돼서 이름교회가 세워지고 우와! 하는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제일 좋겠다 하는 방법이 바로 치유의 역사예요. 그 이제 저도 아파봐서 알겠지만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가 암에 걸렸다가 어느 목사님이 안수해 줬더니 나았더라 하면 그게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안 몰려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목사님이 분명히 안수를 잘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그러다가 누가 고침 받을까봐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봐. 그 전도 집회 하면은 그 이단의 전도 집회들이 다 그런 전도 집회예요. 이 집회에 오면 그 사람의 몸에 병이 났고 마음의 병이 났습니다. 그 흔히 말해서 신유와 치유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21세기 사는 현대라 할지라도 앞으로 더 22세기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종교와 그 종교가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는 굉장한 물질의 능력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병든 자가 어느 교회에 가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100%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지면 그 사람이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도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 대부분이고 암에 걸렸다 암 말기 환자가 그게 목사님 그 교회 예배 갔다가 고침 받았더라 하면 다 모이게 됩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 이후에 일어난 것처럼 동일하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름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이렇게 놀라운 신유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면 반드시 부흥하겠다.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분립하고 제가 어떤 암 환자에게 기도하고 암이 나왔다면 우리 옆에 있는 청량리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분명 다 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했던 내용은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얼마나 무서운 방법이고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병이 낫는 것, 말씀 보다가 병이 낫는 것, 예배 드리다가 병이 낫는 것, 이것은 너무 성경적이 아닙니까? 성경적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의 기도받고 나은 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다가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사람의 몸과 이성과 감정과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가는 은혜가 있을 때는 반드시 11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때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데미 신전과 수많은 신상들과 수많은 풍요로움과 타락과 어지러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때의 복음이 전하여져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가 11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육적 병원이 담당할 수 있는 육적 병과 정신적 영적인 병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삼아다가 말기암 환자가 낫는다든가 아니면 귀신 들린 자들과 정신적 이상의 문제가 있는 자들 태어날 때부터라든지 후천적으로 있는 자들도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게 다 고쳐질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육신을 만드시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11절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사람 가정과 개인과 육신과 정신과 모든 것에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것을 통하여서만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신앙생활 할 때에 이상한 방법 그냥 우리가 말하는 내 몸이 낫게 달라는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이 기도하면은 이건 성경지 아니겠다. 이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아픈 사람은 그다음 그 사람의 신앙의 그릇에 맞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지금 어떠한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고침받기 원합니다. 아니면 직장이 없는 자나 병든 자나 결혼과 군대와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필요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11절의 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이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놀라운 일들이 누가 하느냐?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말씀으로만 족한데도 왜 이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은 베푸시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모든 병의 육신과 영육 간의 병들이 낫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듯이 믿음의 연약한 자는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믿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나 그의 가족을 통하여나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과 동일하게 그러한 이러한 기적들을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죠. 저도 이름교회가 분립돼서 커졌으면 좋겠어요. 왜 커져야 되냐면 다른 목적은 아니고 동일하게 말씀 중심과 예배 중심인 천원 공동체와 이름 공동체가 한 번에 분립으로 끝나버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겠죠. 성경적인 분립도 사람 수의 영향을 받는구나. 두 교회가 나눠지니까 사람 수가 적어지니까 벅차하는구나. 저는 이런 말이 싫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 수에 있지 않은데 분명히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두 개가 분립됐을 때 두 교회가 빨리 전도돼서 다시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제3의 분립이 이루어지고 다시 세 교회가 또 제자리 채워지고 제3의 분립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사람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의 수가 채워지고 다시 분립할 수 있게 해서 교회의 수가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겠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수많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술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나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에베소 도시에 있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복음을 들어가게 할고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매개체로 해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12절처럼 사도 바울의 몸에 손수건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거를 덮어놨더니 몸도 낫고 정신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보고 예배소에 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나와요. 마술하는 어떤 헬라인들이 아니라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해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아, 무섭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은 트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속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이에요. 마술은 창조의 힘이 없어요. 그냥 어디에 숨겨놨다가 그 관객들로 하여금 눈속여서 마치 창조된 것처럼 마치 없어진 것처럼 이게 틀이 이제 지금의 개념의 마술인데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술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신명기 1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졸린 분들은 크게 읽으시고 안 졸린 분들은 그래도 같이 크게 읽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본문 읽었던 예배소에서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 1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마술이란 단어는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트릭, 눈속임의 마술 그 정도의 얕은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마술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신접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접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죠? 무당과 동일한 게 신을 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근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근데 신접자라는 얘기는 그럼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 마귀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마술하는 자의 신접자는 귀신과 법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동일하게 초혼자는 우리가 잘 알죠. 죽은 자를 불러내는 자를 초혼자라고 부릅니다. 무당이 이러한 신접자나 초혼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무당과 박수가 동일하게 이야기 나오고 진언자도 죽은 자의 귀신의 말을 대신하는 자가 진언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10절, 11절에 나온 사람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귀신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길룡을 점치는 자, 무당과 요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귀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귀신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들이 그냥 트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신명기 18장에 이 사람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신접한 귀신을 접해야만, 사단을 접해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말이 안 되죠. 시험 삼아 사도 바울을 따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한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 겉으로 지나 예배소에 가다가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고 저 사람 유대인인데 어떻게 예언을 하지? 했더니 귀신들이 무당들이 한 것처럼 유대인인데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언을 할 때 분명히 옆집에 있는 그 초혼자와 또 신접자가 하는 예언을 똑같이 하는데 이 사람 유대인이면서 또 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요.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근데 이것이 현대에서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참 재밌으면서도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이야기가 상계동에 어떤 큰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본부에 중요한 요직을 맡은 목사님이래요. 근데 그 교회가 교세가 좀 크기 때문에 그 상계동 여기 상계동 사시는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상계동이 청량리보다 좀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교회 예배당 알아보려고 거기는 평당 얼마씩 해냈더니 청량리가 거기보다 두 배가 더 비싸요. 그 청량리는 부촌인 거예요. 엄청난 이거 부자 동네인 거예요. 뭐 타워 팰리스만 없었지 뭐 강남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상계동에 있는 그 교회가 그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어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개척교회 죽어간대요. 교회를 자꾸 땅을 사들이고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엄청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들이 계속 죽어나고 문을 닫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언을 하겠습니다. 막 예언을 해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서 무당이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마술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을 말하고 거기도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는데 마술적인 힘에 의해서 교회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 오늘 본문은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세상에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세상의 무당들과 신접한 자들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11절에 못을 박아서 주어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 성경적, 신학적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교회 안에서 누가 고침을 받았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무당도 고쳐줄 수 있고 귀신들도 고쳐줄 수 있고 의사들도 고쳐줄 수 있고 약사들도 고쳐줄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나 의사의 처방과 통일하게 아무런 영향력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때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부러 행하셨구나라는 확실한 신앙적, 신학적, 성경적 고백이 있다면 그 일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맞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보게 되면은 14절에 이 13절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상한 유대인들, 마술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이와 같이 행하더니 그러니까 이상한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행하고 나니까는 이번엔 제사장의 자식들이 그걸 또 따라해요. 막 소름 끼치죠. 무섭지 않습니까? 큰 대형교회가 정말로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웃교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방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이야 저 방법을 하니까 교회가 크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또 세상에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온갖 방법을 통하면서 교회를 키워나면서 주변에 참된 교회들을 또 죽여나갑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4절에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같이 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그 이후에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당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다시 원인치가 됩니다. 11절의 의도대로 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 뭐냐면 18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귀신에 이끌려서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도바울을 통한 기적의 목적과 의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원이었던 그 책을 모두 모아가지고 사람 앞에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자들은 그냥 트릭 교과서가 아니라 주술서가 있었습니다. 마술 교본이 있었는데 주술서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두꺼운 주술서가 있어야지 뭐 몰몬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처럼 뭔가 주문을 외워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없으니까 고대로부터 체계적으로 내려오고 쌓였던 구전되었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마술집, 주술집, 모든 악마적인 그 책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행했던 이 마술사들이 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구나 하고 그 일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냈던 자신의 집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소중한 곳에 있던 마술책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 로마 시대에 그 한 데나 우리가 잘 익숙하죠. 한 데나리온. 그것이 데나리온이 하나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은잎, 은 한잎 이렇게 되는데 그 데나리온이나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기 좋게 드라크마 기억나시죠? 여인이 찾은 드라크마. 이 한 드라크마도 한 데나리온과 똑같은 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들어지고 드라크마 동일한데 이것이 하루 1분의 1삭입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산하게 됐는데 5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5만 은 5만이면은 5만 데나리온이고 5만 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의 일삭인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는 일용직 노동자도 이게 분야별로 다르더라고요. 하루 임금이. 근데 평균적으로는 10만 2천 원 선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계산해 봤어요. 5만 데나리온, 5만 드라크마를 하루 10만 원 하면 몇 년이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13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5만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10만 원씩 그 현장에 돈을 던진 것 아니면은 한 사람이 130년이 넘는 일 또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노동장에 나와서 매일 10만 원씩 돈을 벌어와서 130년 넘게 해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책으로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좀 하드 케이스로 된 두꺼운 책을 제가 15,000원이라고 잡고 15,000원을 계산해보니까는 5만 드라크하면 30만 권의 책이 넘어요. 30만 권의 책이면 5만 권의 책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5만 권만 해도. 웬만한 도서관에 5만 권 소장하기 힘든데 30만 권의 그 당시 때 고대 시대의 30만 권인데 그 30만 권이 다 주술책들이에요. 근데 그 주술책들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동시에.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정리한 거는 이 사람들이 나쁜 행실을 만들어낸 주술책이에요. 주술책을 모았더니 5만 드라크마 되고 30만 권의 책이 넘는 양이었어요. 그걸 다 불태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말이 되거나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의 신앙적 행위와 삶을 계산하지만 근데 매일매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잡고 사랑하는 여인선 목사야 너는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너는 그 사랑을 흘려보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한번 보자.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제가 혼자 상상해 본 겁니다. 막 이렇게 흔들어 보셔요. 근데 하루를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막 수북하게 막 계속 쌓이는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난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지난밤에 내가 병 걸릴 수도 있고 지난밤에 내가 아플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도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힘주셔서 새 아침 맞고 예배드리고 일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만한 은혜들을 얼마나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그들이 모았던 모든 악한 삶의 모습들이 정말로 태산과 같이 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할 때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삶의 나쁜 행위가 나온다는 것은 삶의 행위가 나쁜 행위가 나오기 전에 마음의 나쁜 계획들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마음의 나쁜 계획들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뜻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마음의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교회는 그렇다면 치유와 신유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름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면 좋을까? 부흥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이렇게 마술을 행하는 자들과 마술을 보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은 이 지역 가운데 천흥교회와 이름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화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한 가지 방법, 교회의 무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인으로 살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능력,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아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압니까? 내가 하루 10시간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전혀 증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본인이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계속 이번에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참 이게 무식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뭐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못했지만 참 무식하다. 그래서 이름교회를 같이 나가는 분들이 무식한 목사 밑에서 무식해지고 그들이 더 무식해지고 그들의 자신은 더 무식해지고 갈수록 무식해져서 무식한 이름교회가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공부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동일하게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알지 않으면 목회자도 긴장 안 할 것이고 그럼 교회도 죽습니다. 근데 동역 여러분들도 세상 나가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묻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양을 보고 당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런 때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나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직장이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말씀처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모든 세상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천흥교회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우리 이름교회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 돌아가시면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그 외에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열심히 빼먹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무엇보다도 삶이 그와 같이 동일하게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마술책들이 에베소 광장에 모여서 모두 불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의 사랑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할 때에 참으로 더욱더 주님 알게 해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맡기며 더 거룩한 길로 달려나가게 애쓰고 분투하고 또 애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